길의 끝에 다다를 수많은 사람들과 끝내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많은 싸움들과 전쟁들과 짙은 상처를 안고 누군가를 부르짖다 쓰러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겠지만 저도 끝을 기대.